by your farmy. If they call me, everybody trip me, come me call. Yeah, everybody call. Cherry color 입술까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널 꾸미는 순간 유혹은 그때부터 start. 방심한 남자들은 넘쳐 흘러 Just say when you like 눈길이 멈춘 곳에 다가가 초도하게 눈을 높여 Everything that you do 강하게 ooh 힘을 올려 ooh ooh You don't have to be you I love you 그 속삭임 귓가를 스쳐도 여유롭게 날 여는 열쇠만은 뺏기지 말고 Girl, you know what to do now Why you find me if they call me Everybody trip me, call me, call Yeah, everybody call Yeah Why you find me Wanna see and wanna say Ooh, baggy skinny 바지부터 금 높은 힐 and boots 아슬하게 걸쳐진 속옷 같은 탱크탑 잡힌 대로 끌린 대로 널 꾸미는 순간 시선은 너에게로 stop 완벽한 매력이란 답이 없어 I just want you to know 너라는 단 Yeah.